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 원장 조동혁입니다. 지난주의 당뇨병에 대한 시리즈에 이어 이번 주에는 신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만성신부전증이라고 말하며 발음상 콩팥인 신장과 heart인 심장의 발음이 유사하여 혼동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만성신장병을 만성콩팥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크게 5기로 나뉘며 만성신부전증의 1기와 2기는 일반 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신부전증 3기인 신장의 기능이 50% 미만으로 저하하였을 때는 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로 리퍼를 하여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의사학회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장 여과율 59 미만인 신부전증 3기에서는 신부전증의 원인을 밝히고 현재 드시는 약들이 신장에 무리를 주는 약이 아닌지를 신장내과 전문의가 리뷰를 하여 드시는 약이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식단에 대한 제한이 하나씩 생기게 되고 동맥경화증의 진전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하며 동맥경화증의 방지와 완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부전증 4기는 신장의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여과율인 GFR이 30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때는 환자의 식단에 대한 제한이 매우 많아지며 투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 악화로 인한 동맥경화증뿐만 아니라 빈혈이 생기고 피가 산성으로 되어 동맥경화와 골다공증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와 알칼리성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말기 신부전증인 5기는 여과율인 GFR이 15 미만이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때 신장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인타운에서 신장내과 전문의가 3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로 일반 내과에서 투석 전까지 신부전증에 대한 진료나 치료 없이 있다가 투석 전이 되어서야 신장내과 전문의에 리퍼를 하던 실정이었습니다. 벌써 3개의 대대적인 임상실험에서 이렇게 하였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 2배나 단축됐다고 나왔습니다. 신장기능검사는 환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피검사를 할 경우 거의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혈액 결과 검사지에서 GFR을 찾아보시고 GFR이 59 미만이신 분은 만성신부전 3기 이상이므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와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